공연 재밌게 보셨습니까? 10년 전 이곳에서 만들었던 노래. 아, 사실은 강남스타일이 지금 굉장히 큰 히트곡이 됐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저를 다시 무대에 세워준 정말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저의 가장 친한 친구 같은 노래입니다. 이곳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노래를 이곳에서 부를 수 있게 돼서 정말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. 질러 볼까? 뛰어